이 시간에는 노래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도의 불빛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불빛 우러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들아 대답하자. 이상 놀이벽곡 보내드렸습니다.